뭔가 갈 곳도 없이 밤길을 헤매네. 그대를 만나 사랑한다 그 말을 못하고 돌았을 때의 아픈 마음은 그대는 모르리. 그대여 안녕. 할 말은 많아도 그대여 길을 헤매네. 그대를 만나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하고 돌았을 때의 아픈 마음은 그대는 못.